Hey, welcome to my world, let's do this. 이슈 제주 기라브롬서 어디 가도 분위기가 하여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과열 내 문은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을 do 기축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묘여배기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걸 전부 다 갖게 돼 물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's start game, start game,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해 하루 캐리해 게임에서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긴 우리 노는 데는 안 지나 실력 있는 갬블러 분위기 패스워드 아이디는 저장 많은 사람 오늘도 날 불러 무대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로 구름보다 편한 침대가 없어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's fly and fly and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해 하루 캐리해 Get this 하던 대로 해 yeah 아무 상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래 yeah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어 boy I just wanna blow your mind I just wanna show my mind oh how can we hate 하루 캐리해